여자 저기 가는 저 여자 향이 어깨 뒷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같아 나도 모르게 맞다면 돌아보겠지 아, 그런데 아니었다 아무 했었다 사랑했던 여자 잊지 못할 여자 하얀 원피스 입은 저 여자 저기 가는 저 여자 향이 어깨 뒷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같아 나도 모르게 불러보았지 그 사람이 맞다면 돌아보겠지